정서는 무엇이냐. 전 우주 우주라는 오라 또 소리 부르지만 고아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 땅 쓸어 담고 와 저 찰거리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기분이 좋구나 두개 번쩍 세 번쩍 우리 위해 축제가 벌어지는구나 가자 오늘 달이 좋구나 가자 풍나도 우야 피리를 부어 저 달도 좋은 밤별빛이 다가와 우리 줄 가득 비춰 정해진 건 없어 발길이 닿는 대로 마냥 걸어가 달이 좋구나 가는 변수지 멈추고 왜 둘 셋 다 멈춰진 그대 동시 동시 난 뚱치 뚱치 뚱치 진범이 가는 대로 춤을 춰 나를 따라 난 비리 보내 날 만약에 나는 빛이 나 지구는 하나야 원으로 모여라다 같이 뺀져보자 지구는 하나 더 소리가 들린다고